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에 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을 통해서 모든 참된 신자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는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특별히 유대 지도자였던 요셉을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죠. 이 요셉은 비밀리에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요구합니다.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을 받는 것을 다 감수하고도 그렇게 나선다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들 요셉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혐오스러운 그 십자가가 어떻게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그 길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항상 붙드시는 그런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요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 심판의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결코 얻거나 확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특별하고도 새로운 관계가 십자가로 열렸음을 믿는 자가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린 특별하고도 새로운 관계 때문에 신자는요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로 늘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전과 동일하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요셉에게는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자 그 모든 것들보다 십자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그 모든 위엄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의 행동은요 그 자신의 삶으로 아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참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기적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상당히 존귀하게 장사를 지낸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장사됨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옮겨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장사됨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 그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서 죽으신 게 진정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 의해 장사 지낸 바 되도록 모든 과정을 섭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진짜 죽었다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증하는 여러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누가 확인합니까? 예, 빌라도가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백부장. 그리고 46절에 읽었듯이 요셉이 확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사됨이,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47절에 두 명의 여인을 더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왜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하고 있냐?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어떤 사건과 어떤 사실의 그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요, 두 명 이상의 그런 증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여러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사실을 강조하냐? 그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상한 루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사소생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졸도설 혹은 기절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단지 그 십자가에 그 받으신 상처와 심한 출혈 등으로 인해서 탈진하고 기절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신 상태에 있다가 무덤 안에 찬 기운과 또 세마포와 함께 둘러싼 향품에서 나오는 그런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금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예수님은 둘렀던 그 세마포를 손수 벗기셨고 때마침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동굴이 열려서 그 틈에 예수님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위에 가설이 그리고 소문이 사실이라면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 존재할 수 없고요, 신자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악을 담당하셔서 진정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고 단지 기절만 하셨다가 깨어나신 것이라면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15장. 네. 아, 16절이네요. 아, 15절 제가 읽어 드렸는데. 네, 16절 읽으시면 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렇죠?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중요한 전제는요, 예수님의 진정한 죽으심이죠. 그의 죽으심이 진정한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이고 온전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부활로 열매 맺지 못했더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음을 진정으로 맛보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놀라운 영광이며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측면은요, 보다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장사됨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사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짧은 시간 동안 겪으셨던 그의 능욕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먼저는요, 그분의 육신이요, 통상적인 관례를 따라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자는요, 사실 그 시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사 진행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나무에 달려 새들에게 뜯어 먹히거나 들짐승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버려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바위 속에 판 무덤,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억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위 속에 판 새 무덤, 그곳에 존귀하게 안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4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 예수께 배가 이에게 참의 것대로 영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을 때 그 자리에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니고데모도 있었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함께 예수님을 세마포에 싼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정중한 예를 갖추어 장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마련해둔 그 새 무덤을 주님께 양보할 정도로 성심을 다한 이 부자 요셉이 다른 면들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극진하게 예를 갖추어 그렇게 장사했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가 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섭리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곧 행하실 일, 죽음을 이기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하늘 위로 영화롭게 높이시리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전조로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23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인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다스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떨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이리흡입하지 않고 오직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셉과 빌라도, 백부장, 많은 여인들의 증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사실적으로 진정하게 맛보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이 그분의 영광스러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김받는 부자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장사지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 위에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온 땅 위에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계십니다. 그런 영광스러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온 땅에 더욱더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